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23일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는 괴뢰 외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외교부가 그 무슨 국제 관례 문제를 떠들며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 국제관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송노의 범죄에 대해 아직까지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라고 단죄하고 성명은 외교부도 자기 국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시키는 대로 소녀상의 철거를 강요하며 국제관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